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아 그리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제철 작사, 고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이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며 불철주야의 현재지도 강인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무한한 혼신과 노고를 생각하며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잘 반영한 명곡 중의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사색과 저강도 강인군길을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와 그 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이 세계를 생활적인 시효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린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소술되는 노래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종소로 흐르는 선율은 처음부터 종박자와 약기박자의 유기적인 교랍과 부단한 교체로 종소적 악량을 이룩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리표들에 의한 리듬적 변화로 종소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 마음 쓰시며 현재지도의 길을 곧고 걸으신 오보이 장군님의 노고를 잊지 못하며 끝없는 그리움에 가슴 족시는 천만 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동깊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 놀리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너울 피는 수하늘 까봐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의 환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 인민의 환희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을 흉룡의 진도에 높이 모시고 그의 용도 따라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의 끝없는 환희와 그의만을 받들어 나갈 충종의 맹세를 담은 시대적 명곡입니다. 노래는 밝은 정서를 주는 삼도 선율 진행과 기백 있고 호소성이 강한 동도 진행을 통해서 우리 민들의 환희 넘친 감정을 더욱 진실하고 졸졸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동제를 우로로 토치고 싶던 환희의 감정을 후련하게 대변해 준 것으로 하여 위대한 시대가 나온 또 하나의 명곡으로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천만 국민의 다함없는 충종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